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극도로 오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7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는 구실 밑에 수리아 정부군 공군기지에 대한 대량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략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강하게 단죄한다. 세계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을 통하여 누가 평화의 교란자이고 파괴자인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신통이 핵무기를 못 가진 나라들만 골라가며 횡포한 주먹질을 해온 것이 역대 미 행정부들이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일부에서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이 우리를 노린 그 무슨 경고성 행동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이번 수리아 사태는 우리에게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은 절대 금물이며 오직 제 힘이 있어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피의 교훈을 다시금 뼛속 깊이 새겨주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우리의 군력은 미국의 파렴치한 강권과 전횡, 침략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으로 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자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8일 평양.